조일민 반제민족민주조선 평양지부 대표는 박근혜 역도가 민심의 보림을 받아 탄핵된 것과 관련해서 1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회견에서 대표는 박근혜 역도처럼 만고죄악을 저질러 온 민족이 치를 떨게 하고 드러난 행실이 너무도 추하고 역스러워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받으며 축출당한 집권자는 일찍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류가 21세기의 악녀로 두고두고 저조할 박근혜는 가장 가련한 몰골로 만인이 지켜보는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사대매국과 부정부패의 왕초, 민생 파탄과 정의 말살의 원흉, 동족대결과 남북관계 파탄의 주범에게 내린 민족의 준엄한 심판이고 분노한 민심의 촐출하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존민항쟁사의 뚜렷한 자옥을 아로새긴 이번 탄핵투쟁은 박근혜 역도와 일당을 역사의 무덤 속에 처박고 새 생활 새 사회를 기어야 안아오려는 민중의 열렬한 지향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남사회는 일대 변혁의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서 그는 존민항쟁의 고세찬 횃불을 더욱 높이 추켜돌고 최후 발악하는 친미보수 역적 패당을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총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